갈 거라고 속삭였지.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. Oh. 달려온 길들을 돌아보면 곳곳엔 상처들이 가득 남아. 불안했었던 시간 우린 이제 빛을 볼 거야. 너와 보고 싶었던 sunrise 매일 우리 위에 빛날 거야. 너와 간직하고 싶던 sunrise 더 이상 놓치지는 않을 거야. 마냥 즐거웠던 좋은 기억들만 되새기며 힘들 땐 내게 기대. 오늘은 더 밝아질 sunrise, brighter sunrise. Oh, oh, oh, oh, oh, sunrise. 또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던. Oh. 더 늘어갈 거라고 늘 반복했지. Oh. 달려온 길들을 돌아보면 조그만 이 추억에 목이 메여와. 불안했었던 시간 우린 이제 빛을 볼 거야. 너와 보고 싶었던 sunrise 매일 우리 위에 빛날 거야. 너와 간직하고 싶던 sunrise 더 이상 놓치지는 않을 거야. 마냥 즐거웠던 좋은 기억들만 되새기며 힘들 때 내게 기대. 오늘은 더 밝아질 sunrise, brighter sunrise. Ooh, ooh, ooh. Yeah, we gonna shine bright like a sunrise. See you just saw me tight, baby. It's gonna be alright. 여기가 어디가 겁이 나. 머리가 조이 나만 뒤도지만 넌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어. Keep going. 진짜 내 말 믿어. 넌 잘하고 있어. Keep going. Like the sunrise. 어, 기다렸던 sunrise. Sunrise. Oh. Sunrise. 저 멀리서 더 빛나게 기다려. 다가갈 텐데. 너와 보고 싶었던 sunrise 매일 우리 위에 빛날 거야. 빛날 거야. 가고 싶던 sunrise 더 이상 놓치지는 않을 거야. 놓치지는 않아. Sunrise.